Let me see you want me baby, let me see you do. Let me see you want me baby, let me see you do. 뭔가 좀 달라 baby watch me like 너만 보였나 눈을 뗄 수가 없어. 내 손을 흔드는 너의 그림자를 따라 yeah 한 걸음 더 다가가. 나를 보는 네 눈빛에 취해 난 한순간도 너를 놓칠 수가 없나 봐. Oh. 오늘따라 유난히 더 예뻐 girl. 이 시간은 멈춰 tick tick tock. You 모든 게 너 가득 채워져 숨길 수 없어. Show me 나에게 나만 바라봐줄게. 그렇게 baby show me your love. 내 앞에 난 너를 가두고 싶어 yeah. 너에게 주문을 걸어. 속삭이는 네 입술에 빠져 나 잠시라도 잊을 수가 없게 만들어. Oh. 하루하루 다르게 날 물들여 시간을 멈춰 tick tick tock. You 모든 게 너 가득 채워져 숨길 수 없어. Show me 나에게 더 다가와줘 널 느낄 수 있게. When another time 지 지금은 바로 봐줘. Get it on right just two of us. Give it to the fullest who we up she tell the one another know just two of us. Yeah. 나에게 기대 so we can come in up okay. We a key ten now. Sick that a nigga boy keep on nigga but you can know what that mood say. Let me see you want me baby, let me see you do. Let me see you want me baby, let me see you do. 그대로 널 보여줘 이대로 바라봐줘 내 안에 너를 감싸 안을 수 있게. 내 맘이 너를 원해 나와 같기를 바래 나에게 너를 맡겨. You know you like it yeah, baby. You got me good I feel real good 첫눈에 반해 모든 게 멈춘 듯해 지금 이거